나 삐지겠던 적이나 있었니? 너 귀여움이 나 침몸이 생기길 네가 더 사랑하는 기적이 내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 근데 왜 이러는데 왜 밤을 만들어 나 이제 경고해 헷갈리게 하지마 내가 없는데 난 너로 가득해 미칠 것 같아